도시 위에서는 넘쳐나는 트러블 여유 없는 걸음 이건 마치 정글 멍하니 또 한숨이 눈뜨면 습관처럼 또 새로운 뭔가를 찾는 걸 넘치면 넘칠수록 독인 줄도 모르고 들에 박혀버린 듯 비슷비슷해진 꿈 진짜 깊은 마음속 소린 외면한 채로 모두 정신 없이 자꾸 The breakdown. 있는 게